달에 놀이공원 속의 꿈 웃음소리 가득한 곳 행복이 춤을 추네 모두 함께 즐겨봐 이 순간 놓치지 마 두근대는 심장소리 끝없이 계속돼요 반복되는 멜로디 그려